러동신문은 4일 역사적인 버천보 전투 승리 여든돌세 즈음에서 버천보의 횃불은 주체조선의 백성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 불멸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사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지휘하신 버천보 전투는 망국사의 흐름을 저국 해방해로 돌려세우고 항일무장 투쟁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버천보의 정성은 어를 제국주의의 멸망을 선고하는 주체조선의 장쾌한 수소탄 포금으로 이어지고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맹주국의 축포성으로 미아리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버천보의 횃불을 언제나 피끓는 심장에 안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더욱 굳게 뭉치어 주체 혁명 위협,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사설은 강조했습니다.